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시즌 3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지난주에 물론 시작을 했지만 지난번에는 비밀의 제를 시작하며 하면서 안내 방송 같은 거였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비밀의 제 시즌 3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렇게 처음 해봐요. 이렇게 지금 장소도 옮겼어요. 장소도 옮기고 지금까지 방에서 했는데 방 바깥으로 나와서 문이 없는 곳에서 하거든요. 근데 요만큼 바꿨다고, 그리고 앉아서 하다가 서서 한다고, 그리고 뒤에 칠판 하나 달아놨다고, 이것도 좀 어색하네요. 제가 앉아서 할 때만 해도 손을 이렇게 모으거나 책상에 올려놓거나 해서 좀 자연스러운데 말이죠. 이거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 뭐 이런 점이야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오셨나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도들이 있었죠. 일단 시간으로 나누면 새벽 기도가 있었고, 또 금요일날 밤을 새면서 아니면 12시 정도까지 혹은 12시 조금 넘어까지 하는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하는 주일 기도, 주일 낮 기도, 대배 기도, 대표 기도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내용 혹은 성격 쪽으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뭐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한달지, 뭐 중보 기도를 한달지, 금식 기도를 한달지, 뭐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들을 이렇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쭉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시간으로 1분 정도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해나가다가 딱 시간이 되면 방송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1시간 남짓, 그렇죠? 1시간 조금 전이든가 1시간을 맞추든가 1시간 조금 더 넘어가는 요 정도 이렇게 시간을 책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램프를 두 개를 샀는데 좀 멀리서 비추니까 여전히 얼굴은 까맣게 나오네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앞에다 두고 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말이죠. 제가 여러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관상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관상기도 한번 방송에서 비판을 했잖아요. 관상기도 제가 뭐 역사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카톨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런데 관상기도가 한국의 대표적으로 이동훈 목사께서 관상기도의 대표 주자시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많이 이렇게 그 뿌려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하도 비판을 당하니까 이제 관상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 넘은 그 세월 동안에 해왔던 그 기도를 포기하는 데에 아무래도 성경적 뒷받침이 조금 부족했다 싶었겠죠. 그렇죠? 여전히 혼자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공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앞으로 관상기도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관상기도가 여러분 설명을 제가 조금 들어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걸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막 기도에 돌입해요. 그것이 뭐 조용히 하든 뭐 아무튼 이렇게 뭐 그 우리 스님들이 면벽 참선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인도 어디 그런 데에서 그 무슨 명상 같은 거 한다고 그러죠. 어디 막 그 산골짝 같은 데서 명상 같은 거 하는 그 도인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 비슷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하느님과 신과의 그 합일점, 그러니까 합의를 느끼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기도예요. 그때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때 신과의 그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영적인 대화, 그렇지만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와 같은 관계에서 진행되는 기도 형식의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관상기도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느 그 영적인 그 특별한 세계에 진입하는 듯한 하는 건 사실은 관상기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통성기도 막 하면서도 그런 걸좀 기대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돌입한다고 할 때, 이 땅에서가 아닌 영계에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작동시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나의 그와 같은 기도를 영계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선교사나 선교지에 특별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관상 기도와 동일한 성격의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철야 기도는 어떤가요?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철야 기도는 주로 불 꺼놓고 하죠. 그때 막 어떤 그 이모셔널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던가 아니면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제 설교가 끝나고 불 꺼놓고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인생의 어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한참 하고 났더니 시원하다 그러시는 분 있죠? 한참 불고 났더니 시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원했겠어요? 그렇죠? 막 뭔가를 막 토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정신적인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나 뭐 어떤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또 내가 바라는 그 곳이 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라는 걸 내놓잖아요. 이게 전부 자기 소원이거든요. 소원풀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놓고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발휘하셔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라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 대개가 그러니까 관상기도가 이렇게 비판을 당하지만, 관상기도를 비판하는 다른 목사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비판하는 말이죠. 비판하는 목사나 교인들도 여전히 다른 기도들을 하면서 관상기도 성격의 기도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하는 기도가 전부 황 목사에서 부정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우 좋은 출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이 관상기도 같은 그 기도들이 무당들이 하는 신접 이거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신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과연 바람직할까? 성경이 과연 그런 기도를 기도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을,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요,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건 아니에요. 다 말할 건 아니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작은 기도에 관한 일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을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쓸게요. 기도. 그런데 오늘은 말이에요.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기도의 시작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런 발견을 하신 적이 있나요? 구약을 보니까 생각 밖으로 기도의 예가 많지 않다.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창출, 레위기 다섯 권을 보면 레위기는 전혀 기도가 나오잖아요. 레위기는. 그리고 나머지 네 권에서도 기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조금 나오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도, 그런 기도와는 다른 형태,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뭐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교회 가서 하는 기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슨 주일날 대예배의 대표 기도, 금식 기도 등등 있잖아요. 이럴 때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별로 없어요. 이런 거 혹시 느끼셨나요? 이 창출 레미신 다섯 권, 모세오경이 다섯 권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주요 인물이 네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이 여러분들 기도한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와 같이 어떤 그 주제를 딱 가지고 혹은 소재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성경 읽기에 조금 재미를 붙이실 수 있어요.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기도를 보면서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장.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는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하는 기도가.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냥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기도라고 좀 확장시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뭐 X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영어로 X인데 뭐 ACTS 뭐 이러잖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S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ACT는 기억이 나네요. A는 Other예요. Other.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 그 복음성가를 보면 I adore you, Lord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Other는 막 추켜 세우는 거죠. 좋아라 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멋지다 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게 other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I adore you 그러면 I worship you와 비슷한데 조금 더더 친근한 느낌이죠. 친근한.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그 A adore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배하듯 틀을 갖추고 형식을 갖춘 경배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그냥 친근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가까운 듯 아들이 아버지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하듯 그런 I adore you 그런 할때 A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C confess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죄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T thanks죠. 감사하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기도도 결국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서 한번 구약에 있는 기도의 예들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그랬을 경우 보면 두 번째. 기도는요, 이게 오늘 어쩌면 키 포인트인데,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전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죠?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자들 가끔 비판을 하잖아요.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면 이미 상대방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실 거잖아요. 근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기도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이브 볼까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아니 뭐 찾을 것도 없죠. 아담과 이브를 보면 이들이 여기다 쓸게요 먼저. 여러분 아시지만 대개 내용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죠. 그렇죠? 이브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져요. 그리고 아담에게 준단 말이에요. 죄를 확산시키죠. 그리고 나서 벗었는 줄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선했던 존재였으니까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찾으실 때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당할 거니까 창조주로부터 자신을 지은 창조주로부터 벌을 당할 거니까 형벌을 당할 거니까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감춥니다 스스로.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 등장하세요. 그랬더니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시자고요. 기도는 언제 하게 되냐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을 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제사장 앞으로 나가서 성막이나 성전에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했던 것도 자신들이 1년간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5가지의 제사가 있었지만 모두 다 사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확산시키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찾으시죠. 이게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타성에 젖어서 그 몇 개의 기도 제목을 쌓아 들고 새벽에 가서 무릎 꿇고 그저 이렇게 표현한 말씀 표현을 드릴게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그 소설에서 본 표현이기도 해요. 짐승처럼 누워서 짐승처럼 엎드려서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새벽에 깜깜한 데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 포인트가 하나님이 우리 심 중에 콱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대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습관처럼 혹은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다발 싸갖고 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시점에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들 그게 과연 기도일까 싶은 거죠. 그냥 종교 예식 행위로 뭐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 저는 이런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는 답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시작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콱 미쳐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맘대로 불러오고 하나님을 내가 맘대로 조종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가인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인 이야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잖아요. 창세기 4장. 그렇죠? 이 얘기는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죠.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으니까 자기가 거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재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재물로 삼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을 재물로 삼아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 모두를 안 받아 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 모두를 안 받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를 먹어버린 거죠.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면 쉽게 죄를 지는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소라도 하는 거야 돼. 하소라도 해야 되죠. 탄식이라도 해야 한단 말이야.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라고 하는 탄식이라도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리가 뭐죠? 원리가 재물을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재물을 드리기 전에. 그렇죠? 재물을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가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간청하는 거죠. 간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확실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대한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쳤으면 열 배로 되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거죠. 마음대로 죄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 나서 자기가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용서 프로세싱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용서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 잘못에 대한 아주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 누군가의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그에게 가서 확실히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가 용서할 때까지. 그렇죠? 그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그가 만약에 용서를 안 해주면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가서 비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 모두를 안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죄를 다스렸다면 여기 앞에 있어요. 이게 NASB인가 NIV 번역이에요. 네가 만약에 올바르게 행동을 했더라면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만약에 바르게 행동했더라면 선하게 행동했더라면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보니 그렇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써드렸던 거예요. 그 순서를. 그래서 죄를 지었고 죄를 확산시켰고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부끄러움 안 이연 후에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게 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동산에 나타나시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을 거신단 말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가 바르게 행했더라면, 그러니까 바르게 행했어야만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혹시 댓글이라도 반응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조현병 환자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 건 일종의 제가 그 이라는 게 좀 그래서 그 단어 그런 걸 좀 굳이 쓸 거 있나? 딜루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뭐 망상에 빠지거나 뭐 착각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유 막 대놓고 조현병 환자의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이 글씨가 작아요? 나름대로 크게 쓴다고 썼는데 지금부터 좀 크게 쓸게요. 아 글씨가 작군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보니까 좀 작긴 하겠네요. 조금 더 크게 쓸게요. 아이 집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벽이 안 넓어가지고 이거보다 큰 게 옆으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벽에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사이즈가 딱 절반만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더니 이렇게 글씨를 뭐 이렇게밖에 쓸수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이 뭐 하나 있잖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뭐, 혹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의 기도,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와 여타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 지금, 하느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역시, 세상 여타 종교에서 보이는 그런 기도와 모습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그래서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뭐 행복 추구하고 이거 이런저런 소원 늘어놓고 그거 뭐 달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선이신 창조주 그분과의 대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때 예를 제가 아담과 이브, 그다음 가인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혹은 나에게 재무장된 나의 도덕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죄긴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모른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나의 개인적인 도덕률 있잖아요. 혹은 사회의 도덕률 이런 것들로 비춰봐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말씀대로. 그게 죄인데 내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듯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주관하시고 행위 주체는 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가 이렇게 말씀을 언어로 드렸을 때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경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밝혀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내 괴로운 거죠. 그렇죠? 못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지금 현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죠.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튼튼하지 못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도 안 해본 채로 살아가는 때가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이더라.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What to pray? 뭐를 기도해야 될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뭐 다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번역을 볼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말을 했네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뭐 번역이 같네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거는 이건 how to pray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what to pray도 모른다는 거죠. how to pray도 모르고 what to pray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역에서는 how to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우린 모르더라.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if you do what is right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네 앞에 있다, 네 발 앞에 바로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군요. 그랬을 경우 네가 옳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야만 한다.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엄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드리는 기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더라,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요 세 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욕먹을 말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가능하면 그 부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스스로 해결해 나가셔도 무방해요. 물론요, 제가 그렇게 도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근데 바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에 따라 사는 거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꼭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힘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리라. 말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말리라. 그랬을 경우는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이렇게 제가 기도를 진행해 나가다가 그 믿음의 선진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계속 경험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경우들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 라는 거죠. 자신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보이시는 거예요.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 뜻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적절한 번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측은지심?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측은지심? 동정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컴패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구제하는 기독교 단체 중에서 컴패션이 있죠. 제가 여기를 통해서 구제를 했었는데 컴패션이 기구가 커서 말이에요. 한국 컴패션도 따로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태풍 났었을 때는 그때 교인들하고 돈을 걷어가지고 몇백 불을 교인도 말 없었는데 아무튼 돈을 꽤 모았어요. 꽤 모아가지고 몇백 불을 미국 컴패션을 통해서 필리핀에 했고 그 다음에 동티모르 그 다음에 또 어딘지 모르겠네 뭐 어떤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컴패션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양쪽 컴패션에서 이메일이 가끔 옵니다. 우리 구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구제를 해보시자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겸손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요, 시간이 얼마나 됐나, 40초 빨리 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가짐 바르게 하고 이렇게, 언제나 화사한 미소를 띠고 온화한 목소리로다가 상대방의 기분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문장들을 잘 골라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게 겸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큰채 하지 않는 거. 그렇죠? 더 난체하지 않는 거. 눈이 떠졌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가진 지식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충돌됐을 때내 지식을 버리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그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안 되면 핑계로 이렇게 핑계를 대신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가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서는 할수 없으나, 나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우리 삶은 구원을 유지하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구원의 삶은 뭐죠? 착하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선한 삶을 육신이 연약해서 난잘못 살아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로서는 할수 없으나, 나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너로선 할수 없으나 나로선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실전 삶에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든 도덕률, 내가 만든 율법대로 상대방들을 재단하고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를 크게 여기지 않아요. 어떨 때 상처를 봐요. 그리고 어떨 때그 상처가 너무 커서 정신적인 피를 막 흘리는 것까지 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외면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내 도덕률 때문에. 내 율법 때문에.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그 상처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만든 장본인이 나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내가 그 배우자에게 잘못을 고한다니까요. 빳빳이 고개를 안 들어요. 왜요? 이제 신을 알게 됐으니까. 그 잠시 잠깐이라도, 아, 내가 이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겠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내가 이와 같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야 마땅한 거거든요. 그 괴로움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입힌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못 보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누가 해주시냐? 내 도덕률은 절대로 못 돼요. 내가 가진 율법으로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도덕률과, 즉내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 사는 것, 내 율법을 버리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내 율법을 완전히 뜯어내는 거. 그래서 난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하다가 글로 넘어갔는데, 이제 한 12, 3분 남았어요, 여러분. 12, 3분 동안에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뭐냐면,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동정심, 뭐 안타까움, 측은지심, 뭐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간혹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보다 더큰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더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제가 19장 가볼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는 기록이 있어요. 소돔을 멸하시는 기록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했거든요. 그게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22절 이하. 22절이 아니라 뭐, 한, 그 위에 얼마서부터네요? 그 얼마서부터인데, 주님께서 그 소돔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죠. 다 멸하시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8장에 있나? 잠깐만요. 그렇게 멸하시기 전에, 이게 18장 22절 이하에 그 멸하는 기록이 있군요. 18장 19장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기필코 기어이 악인을 벌하시겠다고 하면서 의인까지 함께 벌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선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맞으세요? 라고 매우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물론 이 앞에 예를 갖춘 듯한 한국식 표현이긴 하지만 매우 내용으로 보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이시라면서요, 선하시다면서요, 그런데 기어이, 기필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23절, 18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신께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감히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악행을 보아 이미 다 알고 계시므로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순순히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죠. 만약에 그 소돔성 안에, 소돔 도시 안에, 소돔시 안에 의인이 만약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 걸 보시고도 그 도시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매우 강력한 항의죠. 매우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는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선하시다면서요. 의로우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죽음도 괜찮아요. 의인이요, 죽어도 된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번개 맞아 죽어도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영원히 살, 생명의 삶을,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제가 정작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와 같은 선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있지. 하루를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나라에 들여 보내실 것.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의 법으로 만든 법, 제도, 장치 안에서의 새 세계, 눈물도 없고, 왜곡과 불의가 없어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와 같은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이 땅에서 열흘 더 살고, 1년 더 살고, 5년 더 살고, 10년 더 사는 것에 관심 있지 않으시다니까요? 악인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죽는 것도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쓸어 버리셔도 사실은 소돔성의 의인이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믿음을 보인 자. 그렇죠? 911때 911, 폭탄 테러 때 말이에요. 비행기가 와서 콱 부담쳤죠. 폭탄 테러가 아니라. 그 안에도 의로운 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전혀 모순된 것도 아니고, 그릇된 것도 아니고, 왜곡된 것도 아니고, 불의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분의 초점은 다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인간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그 도시를 기어이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50명을 보시고도 두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죠.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웃기지 않아요? Compassion! 이게 만물을 지으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하셔서, 담게 하신 그분에게 드릴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더 긍휼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측은지심이 많은 거죠? 자기가 안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 구속 역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뭉개버릴 도시는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뭉개버릴 사람은 뭉개버리시는 거죠. 그 안에 가득 의인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별무상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50명에서 45명, 45명은 어떻죠?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계속해서 정말 계속 달라붙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당신이 버리고자 하는 일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따지듯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의 컴패션이, 우리의 동정심이 우리가 안된 사람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측은지심이, 그렇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측은지심 말고 제가 단어를 자꾸 까먹어서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것보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보다 더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옆에 있는 교우 교를 비판하는 거로 나타난다니까요. 넌왜 이렇게 못해? 자기가 하나님이 다 돼버린 거죠. 자기가 십일조 생활 잘해, 뭐 건축원금 잘해, 주일날 꼬박꼬박 뭐 1시간 전에 나와서 대충 교회 뭐 이렇게 살펴볼 거다 살펴보는 정도의 신앙을 가졌어. 그 다음에 교회 끝나고도 성가대로 봉사해, 모로 봉사해서 늦게까지 교회 있고 성격 공부 다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뭐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제 선교원금도 보내고, 1년 한 번씩 단기 선교 갔다 오는 이와 같은 독실한 신자들이 옆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왜 그래요? 자기의 컴패션이 더 커서 그래요. 아, 너 가서 봐봐. 저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이야. 자기의 컴패션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바본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에 따라 일의 양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칭찬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둘다 칭찬하셨어요. 한 달란트만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 징책의 말을 들었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땅속에 묻어버려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에 내쫓겨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즉 성경 말씀 따라 실천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 내쫓겨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이냐 둘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것이 천국의 비유긴 하지만 아침부터 왔든지 뭐 오후 4시경에 왔든지 상관없이 그냥 똑같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렇죠? 천국의 비유니까 천국의 상급이 같다는 거예요. 상급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 우리가 인간적인 스코링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매기는 점수 체계가, 점수 기준이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살고, 막 선교사로 살고, 지질이 고생까지 해가면서, 가족들이 희생당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평신도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두 가정을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막 선교지 나가서 죽도록 고생한 가정을 더 칭찬하실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한 데나리온이랑 똑같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냥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근데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독실한 사람들, 이 독실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좀 너무 독실해지지 마시자고요. 그렇죠? 이 독실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4번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이 컴패션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클수 없어요,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결혼해도 부부싸움 날마다 하고 한 지붕 두 가지 욕 사는 게 우리예요. 자식이 왼수다 이러고 사는 게 우리라니까요. 내리사랑 없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 섬길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런 형편없는 존재가. 그런데 뭐? 컴패션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비교하는데 뭐 compare도 하고 contrast도 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비교하고 반대로 어둡게도 부정적으로 비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compare도 하고 contrast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기의 그 신앙을 이렇게 은연중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왔다 가지만 가정에서 잘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천국의 상급을 똑같은 양으로 주신다. 어떻게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고생했나? 내시경에 와서 고생하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컴패션을 누구에게 보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우린 사랑을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컴패션을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은.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컴패션으로 이웃을 측은하게 여기고, 동정심도 갖게 하고, 안타까움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컴패션을 보이시는 겁니다.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기도의 시작점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일단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자고요. 지금과 같이 어떤 특정 형태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한다. What to pray, how to pray 둘다다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컴패션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해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우월감에 쩔은 그와 같은 불신앙적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